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로 세상을 이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근데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나랑 함께 계시네.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언제 느끼죠?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이 시간. 굉장히 훌륭하죠. 또 개인적으로 혹은 뭐 공동체적으로 어떨 때 나는 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함께 하시네 라고 새삼스럽게 나의 어떤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라. 아, 그 예전에 함께 하셨는데 그때는 막 생동감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풍파와 또 삶의 곤고함이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서 이제는 잘 안 느껴지고 그러신 건가요? 표정은 그러신 표정이십니다. 언제 옛날 생각이라도 해보시죠. 언제 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를 언제 느끼셨어요?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아마도 뭔가 이제 그분하고 교통? 교제? 뭐 교신? 뭐 하여튼 어떤 단어든 뭔가 연결이 느껴질 때예요. 그분하고 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내가 탁 느낄 때 오,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흔한 용어로 기도의 응답. 할렐루야. 예, 끄덕끄덕 거의 90% 이상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응답. 그거 내가 다 알지. 이런 표정들이신데 기도의 응답이 없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기 어렵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진리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뭐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멘이시죠? 예. 네. 철저한 체험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게 작은 체험이든 큰 체험이든 그게 드라마틱했든 아니면 굉장히 소소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값어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어딘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오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제맛이죠. 예, 근데 응답이 없어도 제맛인 것이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엄청나기 때문이죠. 내가 바래서 응답을 얻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상 밀착형 기도. 그런 거 있으시죠? 버스가 안 와. 그러면, 아, 버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늦었는데, 이거 지금 늦으면 안 돼요. 버스 빨리 보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오지 않고 누가 오죠? 앞에 좌우이 벌컥 열려. 권사님 어디 가셔요? 같은 방향이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아, 굉장히 추워. 춥다. 이럴 땐 좀 따뜻한 코코아라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집사님, 추우시죠? 여기 따뜻한 쌍화차 한 잔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서 늘 그분과 연관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갑게 같이 계신다라고 자기가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그런 기도가 늘 일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게 다. 우연의 일치죠. 뭐 그게 뭐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응답은 항상 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늘 연결이 돼 있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일상 밀착형 기도죠. 그런 기도의 응답들, 그런 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느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저 세상 멀리 어디 계신 분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하잔몸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잔몸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일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들여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나는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관여하시는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19년도 그런 생활 밀착형 기도가 우리에게 점점점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고 알고 막 이게 재밌고 그게 엄청난 큰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여서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통해서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면서 얻는 기쁨들이 있어요. 하면서 얻는 기쁨들. 그리고 그 어떤 모임보다 우리 교회 모임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뛰어넘는다? 뭘 뛰어넘죠? 나이를 뛰어넘어요. 세상은 다 또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애들부터 할머니까지 다 같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없는 정말 훌륭한 모임 중에 하나예요.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처럼 봉사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다 봉사 아니겠습니까? 또 일을 또 많이 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 큰 공동체를 끌어가려면. 봉사를 하다가 봉사의 재미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일 자체는 힘들죠. 물론 모든 일이 다 힘든데 그 봉사를 하다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다 여유가 있고 다 뭐 가진 자들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와서 자기 어떤과 관계없이 봉사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하죠.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 주십니다. 실제로 현물을 주시든 그 마음을 주시든 무엇인가를 다 주세요. 그걸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계속 헤어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는 그만한 위로를 주시잖아요. 안 주시나요? 주시면은 맞아. 그래 주시지. 이런 어떤 그 저와의 교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세요. 늘 잘 대해주세요. 우리를 우리의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안 주신다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2019년도에는 더욱 강하고 더욱 세밀하고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가 있다라면 역시나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생활의 어떤 재미. 그 중에서 백미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그럼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마음이 메말라가죠. 점점.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고 착해집니다. 굉장히 착해져요. 착해지는데 뭐 남자, 여자, 노인,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하여튼 있는 사람은 다 순수하게 돼요. 이상하죠? 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순수하게 모든 걸 해서 시시콜콜하게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시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하나님과의 연관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사소한 기도일다 할지라도 기도에는 어떤 경중이 없죠. 어떤 기도는 중요한 기도고 어떤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기도다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굉장한 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허락되어진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다 그 정황에 맞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기도가 있고 우리 권사님 안에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집사님 안에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비로소 한 마음이 됩니다. 한마음이 되자고 아무리 해도 한마음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한마음이 되냐? 내 안에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싶고 전사님이 연결되고 싶고 집사님이 연결되고 싶어요. 다 따로따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한마음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저분도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이 막 내용이 많은 것처럼 저분도 만만치 않겠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힘든 것처럼 저분도 힘들겠지 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재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아무도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애들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제일 불행한 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입니까? 사랑을 할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그 행복을 말릴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백날 사랑받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만 받으면 삐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좋지 않으세요?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막 밀려 들어올 때 우리 한마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기도 그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서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 하나님 붙잡으면 이해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 서로 다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다 꽃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역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살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해요. 순진해요. 하나님 만나면 착해지거든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순진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세상은 착하게 살면 얻어 터집니다. 세상은 순진하게 살면 밟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순진해진다니까요. 벌써 안 맞아, 궁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습니다. 순진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준 대로 안 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무엇이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내 신앙의 가장 전성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전성기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사실 세상 어느 곳에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근데 왜 여기 들어오면 눈물이 납니까? 이상하죠? 왜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을 좀 더 진하게 만나는 것 같잖아요. 마트에 있을 때보다. 그렇잖아요. 이상해요. 거기 마트에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왜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진하게 돼? 그건 여기가 뭐 특별한 장소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곳이야. 여기는 나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마음을 추스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흠집나고 아프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황쳐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위로받는 것이죠. 그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꾹꾹 참잖아요. 참는 게 여기 와서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욕하는 시편이 엄청 많죠.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그런 시편들도 많아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받고서 저주를 막 퍼붓는데 그 마음 저변엔 뭡니까? 왜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막 이렇게 살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거랑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이걸 하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은 다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저희 의도는 뭐였냐면 이 본문 속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해서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간증 같은 거예요. 간증.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고 거기에 감격해서 간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굉장히 비범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 중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생활 밀착형 기도 응답이 있지만 비범한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뭐 병 고침 얻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34편에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죠. 1절 위에 볼까요? 34편 1절 위에 보면은 찬송가 440장 써있고 그 옆에 가로치고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채 하다가?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갖고 지은 찬양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다윗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비범한 기도의 제목이겠죠. 사실은 이 위에 이 제목이 이 시편에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이 원문에는 1절이에요. 그래서 34편은 원래 23절까지 있습니다. 원문에 이게 1절인데 이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 죽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나중에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다가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근데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을 이제 받아들여서 보니까 그 측근에 이제 막 방백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고 당장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갑자기 아, 나 죽었구나. 지금 근데 기진맥진이에요. 왜냐면 사울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도망 다니느라고 기진맥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다라고 해서 붙들었는데 붙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죠. 내가 들에서 사자를 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뭘 만나요? 곰을 만나. 근데 곰을 피해갖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뭘 만나요? 뱀이 나를 물어요. 그게 아모스에 나옵니다.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치고 지쳐서 간 그곳이 결국은 죽는 이제 무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다 하다 끝에 어떤 초강수를 둔 거죠? 갑자기 미친놈처럼 미친 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멀쩡히 있다가. 그게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됐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될 수도 없고 자기가 뭐 할 줄도 모르고 뭐 할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지쳤어. 더 이상. 뭐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살 수 있는 그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나 미쳤다. 이러고 헬렐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쟤 미쳤다. 그냥 놓아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라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은 뭐 기도응답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시편 하나씩은 쓰셔야죠. 이분은 뭐 엄청나게 뭐 재능이 뛰어난 분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잖아요. 성경 필사하시면서. 감동이 되어서 시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아, 꼭 누가 읽어야 됩니까? 나랑 하나님만 읽으면 되지. 엄청난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오늘 긴급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오죠? 이게 다윗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죠? 멋있는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당장 죽을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오죠? 멋있는 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죠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도와줬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죠. 근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밀착 기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막 쏟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어떨 때냐? 문득 맨날 부르던 찬송인데 어느 날 부를 때 막 내 가슴을 막 울리고 지나가, 그 찬송이. 맨날 들었던 찬송이에요. 지겹도록. 근데 어느 날은 나를 훑고 가, 그게. 그럼 벌써 조짐이 온 거예요. 그때는 몰래 어디 가서 하나님을 한번 독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괜히, 이거는 진짜 괜히예요. 언제부터인가 눈물도 다 마르고, 어?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울음도 안 나오고, 뭐 회개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교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 그냥 코끝이 조금 시큰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문득. 그때 뭐가 온 겁니다. 잡아야 돼요, 그거를.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디론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감사함이라는 게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어떤 제목을 막 생각해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감사하지? 아, 저것도 감사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야지 더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 갔죠. 근데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쏟아질 때는 어떻죠? 감사의 제목을 뭐 채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막 감사해요. 그냥 거꾸로예요. 막 그냥 속에서 감사, 그냥 계속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여서 감사하고, 세상이 세상이어서 감사하고, 막 이런 이상한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감사하지?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감사한 마음이 자꾸 막 속에서 막 샘솟듯이 퐁퐁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주시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죠. 그게 내가 살 소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팍팍 올라올 때 밑도 끝도 없이 이 솟아오르는 것, 그때 우리는 무거운 짐 같은 거를 벗은 듯한 느낌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유쾌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싹 틔우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그때 비로소 그게 싹 트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주실 때 감사함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면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한없는 죄송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잘못한 일을 막 쓰잖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아, 내가 너무 화냈다. 아, 내가 성질냈구나. 아, 내가 이거 거짓말했구나. 아, 이런 그걸 쓴단 말이죠. 회개하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은혜를 퍼부어 주셔갖고 내가 사로잡힐 때는 가슴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죠. 그냥 죄송해요. 그냥 죄송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를 못 찾겠는데 죄송해요. 그런 죄송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싹 틔우게 하시는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왜냐하면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내 영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받으셨다라는 확신과 안도감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존경심이 생기고,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존경심, 이 두 가지가 연합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은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심, 그런 것을 경험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려면 하십시오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잃어버렸던 나의 어떤 전성기 때의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랑은 다르겠죠. 그때랑은 다르죠. 왜 지금은 성숙했고 많이 알았고 그리고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때랑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 근데 기도라는 것도 실제로 막 기도하는 것도 넘쳐야죠. 근데 마음의 기도, 우리를 하나로 뭉쳐줄 그 마음의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한 마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 한 마음 되는 교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그 길, 내 안에 하나님 있고 권사님 안에 있고 집사님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고 몸이고 모든 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이런 증거들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복되고 축복되고 위대한 그런 마을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